남조선 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강제징용 노동자 상을 건립하기 위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.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14일 국회에서 강제징용 노동자 상 건립추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. 단체들은 평화의 소녀상이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알리는 것이었다면 강제징용 노동자상은 압제와 노예적 삶으로부터 해방을 꿈꿔온 상징인 동시에 새 사회를 세우기 위한 역사적 운동에 노동자들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담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결성식에서는 발언들에 이어 선언문이 발표됐습니다.